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만 앞세우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것을 기대합니까?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면 귀신도 물러가고 내 원수들도 다 물러가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착각으로 큰 낭패를 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유럽은 그 당시 북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거기서 세력을 점점 확장하고 있는 그 이슬람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약 200년간에 걸쳐서 8회에 걸친 대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성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땅인 팔레스타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십자가 방패를 들고 군복에는 십자가를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슬람과 전쟁을 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웠지만 8회에 걸친 전쟁으로 유럽은 완전히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철저히 유럽에 혹은 그 당시 교회, 교황권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침범해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법궤를 들고 전쟁에 갑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궤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십자가 도에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승리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을 때에 그 능력이 정확하게 어떤 능력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 능력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말씀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이게 미련한 것이 될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신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요약하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신이 정말로 존재하고 그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중국인 가운데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라서 절대로 살생을 안 한다고 합니다. 만약 모기가 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기가 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내어쫓는다고 합니다. 자, 낮에 이렇게 내어쫓으면 되겠지만 밤에 잘 때에 모기가 자기를 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지 않고 또 내어쫓겠죠. 그럼 또 모기가 웽웽거리면서 또 자기 몸에 달라붙겠죠. 그럼 또 내어쫓는 거예요. 그럼 밤새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신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뇌염 모기가 있는데 뇌염 모기가 이제 피를 먹고 살잖아요. 이 뇌염 모기가 피를 못 먹으면 굶어 죽을까봐 자기가 뇌염 모기가 팔을 뚫고 피를 빨고 있는데 자기가 죽이거나 쫓아내면 이 뇌염 모기가 죽을까봐 그냥 피를 빨게 하다가 자기가 병에 걸려 죽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제 비유가 이해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몇 주 전에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말씀드렸죠.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정말 한 점보다도 더 작은, 작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그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모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서 뇌염 모기 굶어 죽을까봐 자기 피를 배불리게 먹고 자기는 죽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오세요. 모두들 미련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들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도는 무능한 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은 하나님은 미련할 뿐 아니라 무능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신이라면 죽지 않고 죄인을 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전지전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죽고 죄인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다면 안 죽고도 구해낼 수 있어야죠, 죄인을. 십자가는 인간이 신을 죽인 곳입니다. 그 인간에게 죽은 신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죽은 신의 이야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련하고 무능한 신의 이야기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만드신 것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긴 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상식선들, 신이 죽었다,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인다, 그런 상식선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 복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미련하고 무능한 짓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긴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한참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당연한 것 같지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서로 똑똑하다고, 서로 옳다고 지금 싸움과 분쟁이 있는 교회예요. 그 분쟁과 싸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 때문에 그 싸움을 없애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적은 것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뭐냐 그러면 우선 파가 나누어져 있어. 사색당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무슨 그런 패싸움을 교회에서 누가 하느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가 어딨냐?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고 또 파를 하나 만드는 거야. 사색당파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는 뭡니까? 바울에서 배운 사람들, 게바한테서 배운 사람들,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 내가 배운 게 똑바로다. 내가 배운 것이 옳다. 내가 더 잘 배웠다. 서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서울대에 들어간 것이 중요하죠. 서울대에 들어가서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 어리석게도 서울대에 다 들어왔습니다. 서울대에 들어와가지고 서울대 학생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냐 그러면 나는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사립 학원에서 공부해서 서울대에 왔다.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개인 튜터 받았어. 나는 과외를 해가지고 서울대에 왔다. 또 한 친구는 나는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받고 교과서 위주로 혼자서 공부해서 서울대 왔다. 그것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에 온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든 그게 온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든 그 십자가의 진리 속에 교회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각각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고치는 은사, 각양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좋은 거다.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병거치는 은사가 최고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분들은 내가 그 은사를 받은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받았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겠어? 내가 또 잘 섬겼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중에서 제일 나으니까 이 제일 좋은 은사를 나에게 주신 거지. 서로 잘났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가 잘나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 신자라는 성도라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정말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은 자랑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일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어떤 자기 스스로 엄청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얻은 본이라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삼천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10년 동안 뭐 등을 땅에 안 대고 안 자고 그런 수련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인도에 가보면 힌두교는 뭐 이상한 몸짓을 해가지고 뭐 산을 기어 오르고 땅 속에 머리를 파묻고 베레벨 그런 수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 얻은 구원이라면 자랑할 만하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 구원은 100%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을 당해서 어떤 사람이 둥둥 막 떠다니다가 거의 이제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뭐 심지어 배가 지나가는데 살려달라는 소리도 외침도 못할 정도로 그냥 정신을 잃고 태평양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배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건져서 인공호흡을 하고 해서 살려냈다면 그 살아난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살려달라고 외치기라도 했으면 그거라도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없었어요. 살아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가 할 것은 살려준 자에 대한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들었죠. 십자가 볼 때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 살아난 자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더 나아가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난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내가 자랑할 것도 없을 뿐더러 지금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그렇게 안 사는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내가 잘나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나도 저 자리에서 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년인가 한번 비가 많이 왔을 때인가요? 눈이 많이 왔을 때에 동네에 전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몇 시간 동안 눈도 많이 왔기 때문에 뭐 밖에 걸어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한참이나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기가 저희 집이 속한 그 블락만 전기가 나온 거예요. 옆 블락도 길 건너도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블락 한 네 다섯 채 정도만 불이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 나갔다가 다른 데는 복구가 되었는데 우리 그 블락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집 앞에 길 건너 있는 집에서 딱 보니까 우리 집은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은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비난을 할까요? 욕을 할까요? 저 사람들은 저녁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몇 시간 동안 의자에만 앉아있네? 그렇게 욕하고 비난할까요? 그들이 가지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생각. 그렇죠? 불이 안 들어와서 참 안 됐다. 빨리 불이 들어와야 될 텐데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로는 우리 집은 그나마 불이 들어와서 다행이다. 감사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애처로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있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게 모두입니다.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을 비난하고 뭐 지난주에도 한국에 난리가 났죠. 인천 모자 살인 사건, 그 차남이 돈 때문에 어머니 죽이고 자기 형님 죽이고 시체를 매장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완전 발각이 됐잖아요. 무슨 저런 인간이 있냐. 그 기사에 보면 다 막 그 사람을 욕하고 죽여라 막.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이 없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으로 올 때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의 그런 행위들을 욕하고 비난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구원이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자꾸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당연한 말 같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뭐 너무 쉬운 구절이라서 스크린에 안 올린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까? 분명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능력이 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만 가지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십자가 가지고 내가 안 되는 게 없구나.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거 뭐 두들기면 뭐든지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문맥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성공도 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출세도 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불치병도 낫게 할 수 있고, 뭐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 심지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십자가의 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이걸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을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과 세상을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이 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사는 우리를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미련하게 그들은 본다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미련하게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학교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창고등학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교훈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참 사랑의 사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어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인 학교입니다. 이렇게 그 학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독특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이렇게 뽑아봤는데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입니다.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거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선택의 10계명입니다. 이런 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낮은 곳으로 갈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그렇게 공부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고 10계명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뭐 아무도 사실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부를 못해도 누구든지 가리고만 하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굳이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데 거창고가 전국에서 소문난 명문고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명문대 진학률이. 물론 거창고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는 그 명문대 진학률을 보고 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저런 학교에서 저런 정신교육을 받는다면 분명 뭔가 조금의 가치관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거창고 10계명을 다 읽고 나니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인데 십자가의 도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걸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으려는 곳에 이곳에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이 세상의 불신자보다 더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불신자보다 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오버랩되면서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보였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10가지 계명에 반대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복음적인 복음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 기독교는 놀라운 양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양적 성장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교회의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은 양적 성장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곡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메신저들을 지금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외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새롭게 메신저들을 보내주셔서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왜곡된 십자가의 도를 듣다가 이런 오리지널 십자가의 도를 들은 사람의 반응은 그런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제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력적입니까? 와, 그런 능력이 오,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내가 고난과 가난과 희생과 포기를 막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난 거야? 오, 대단해. 매력적이게 다가왔습니까? 사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서 그냥 왜곡된 십자가의 도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사실 저도 목회 쉽게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도 설교 안 하면 됩니다. 부담스러운 설교들. 그냥 교회만 주일날 와주고 뭐 세상에서 알아서 적당히 살고 뭐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교회만 와주면 되지 주일날. 이런 이야기하면 분명히 힘들어요. 목사도. 근데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도 부담스러워서 왜곡된 그 사탕 발림 달콤한 그 꿀을 발라는 그 복음이 좋아서 그냥 그거 뭐 이것도 복음이지 하고 그 자리에서 안 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반응. 둘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한 것처럼 완전히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 지금까지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믿고 있었는가. 그래, 이게 참 말씀이야. 그래, 이게 십자가지. 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한 것처럼 막 이 말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참된 복음, 십자가의 도조차도 시험거리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잘 알고 지내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에 푹 빠져 있었어요. 물론 그 목사님 설교를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만난 것처럼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마치 명품을 가진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 대단히 좋은 말씀이구나. 지금 내가 명품을 하나 산 거예요. 마치 명품을 자랑하는, 그래서 그 명품을 자기가 가지고 명품을 자랑하는 사람들처럼 이 복음의 명품을 자랑하고 이것을 못 듣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난 너희들보다 더 수준 높은 복음을 지금 듣고 있어. 너희들은 어찌 그리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느냐. 난 명품 아니면 안 입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죠. 아, 복음 자체는 진리고 정말 좋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명품 옷 하나 사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복음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 사람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복음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나머지는 다 현실적이에요. 자녀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모든 삶의 문제는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 하나는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있다고 다른 사람은 다른 복음은 싸구리 가짜라고 비난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나도 성도끼리 만나면 다른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 내 자녀에게는 그거 이야기 못한다고. 현실적으로 간다고. 자격으로 직접 그래 이야기해요. 참된 복음을 듣고 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살아가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게 나타났다면 싸구리 복음을 듣고 있는 교인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나는 똑똑해서 지금 명품 복음을 골라내서 듣고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복음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 만납니다. 차는 아주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옷과 백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명품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쫀쫀하게 구는 사람들. 뭐 친구들끼리 모이면 오히려 빈대 들려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아, 저 사람 비싼 옷 입고 다니네. 명품 입고 다니네. 아, 좀 형편이 되나 보다. 능력하나 보다.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에 아, 저 사람이 사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빈대들로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밑배 끼치고 사는 사람들, 성도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처럼 미련하게 세상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어떤 감사와 겸손과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데 내 삶 속에 감사와 겸손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곡된 십자가의 도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참된 십자가의 도를 알고는 있어요. 듣고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도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데 그렇게 안 산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면 감사와 겸손과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십자가의 능력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능력보다 이 능력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또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즉시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서서히 서서히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않도록 오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십자가의 도를 완벽하게 실천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고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갈 길을 확인하고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